밤 자고 나면 괜찮을 거라. 그 밤이 어느새 천 번째 밤이야. 네가 떠난 그날부터 매일 밤 나를 위로해 줬던 것. 언젠가 네가 내게 사준 베개야. 한시도 떨어져 살 수가 없을 때 서로 같은 베개 위에서라도 꼭 잠들 자고 약속했었던 똑같은 베개를 메고서 잠이 들면 나누고 두 베개가 하나 되는 그날을 그리며 행복했던 나. 이제는 그 베개를 끌어안고서 눈물을 흘리고 후회를 흘리고 너에게 다 미쳐주지 못했었던 나의 마음을 또 흘리지. 똑같은 베개 메고서 잠이 들면 어디서든 함께 있는 거라던 꿈속에서도 헤어지지 말자. 슬픔도 멈출 날 올 것 같아서 왜려 두려워 시간이 내 맘까지 앗아갈까.